HUBS. (하도) 속 나의 모든 순간. 나도 모르는 나만의 파도 속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닷가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휴는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 모처럼의 연휴인데 날씨가 좋지 못해 속상하더라고요. 지금도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힘든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연휴 동안 특별한 곳을 놀러 가지는 못했어요. 그냥 집에서 뒹굴거리기도 하고 학교에 나와서 촬영을 하기도 하고 집 앞으로 쇼핑을 나가기도 했답니다. 연휴 3일에 저의 소중한 금공강까지 보태니 총 4일을 쉴 수 있더라고요. 과거에 금공강을 만들었던 제 자신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이 비가 지나가면 또 화창한 날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제 곧 6월이니 여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도 6월 전에 여러 페스티벌도 있고 학교 축제도 있으니까 5월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5월에 놀러 다닐 생각에 벌써부터 행복함이 가득한데요. 멀리는 못 가지만 가까운 서울이나 근교로 놀러 갈 약속들을 잡았답니다. 이런 행복한 마음을 안고 오늘의 파도를 만나보러 갈까요? 유나의 우산.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아이고. 어딜 가도 작은 먹구름 같이 발딛고 잡아보려고 해도 기가 닿지 않아. 항상 손끝 위에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오늘은 또 어떤 파도를 알아볼까요? 이 파도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곳곳에서 밀려오는 파도인데요.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뤄내는 것을 말해요. 오늘 알아볼 파도는 바로 성공입니다. 성공. 다양한 말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국어사전은 목적한 바를 이룸이라고 정의합니다. 결과의 성공일 수도 있고 과정의 성공일 수도 있겠죠. 또 무엇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성공의 결정 요인은 다를 것입니다. 저는 과정의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뜻대로 나오지 않았다면 그냥 받아들입니다. 최선을 다한 만큼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거든요. 하지만 과정에서 제가 생각한 만큼 열심히 임하지 못했다면 결과에 대해서도 찝찝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과정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뭔가 시험으로 평가받는 것보다는 과 특성상 팀플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답이 딱 있는 것보다는 통통 튀는 아이디어가 중요하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성공은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엄청 다를 것 같은데 굳이 학업적인 게 아니더라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성적은 수많은 성공 중 그저 하나일 뿐이니까요. 제레미 주커의 Always I'll Care. Driving down the interstate, I've never felt so far away. Leaving hardly hurts at all. I'm sorry that I never called. Often I get exhausted, trying regardless to be enough. Is it selfish not to be selfless when all I can help is to open up? I'll be better than I was before, despite every text of yours ignored. Will you call me still just to hear my voice? I swear, always I'll care. 그렇다면 성공의 파도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속 파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일단 내적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적 동기로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돈, 그리고 상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동기부여는 자기만족의 원천이 되어서 성장과 성취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도파민입니다. 재밌는 이슈나 프로그램을 지칭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인 도파민, 학습에도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도파민이 분비되면 우리는 성취감과 보상감, 그리고 쾌락의 감정을 느껴서 살아갈 의욕과 흥미를 느끼게 한다고 해요. 즉, 동기부여로 도파민을 만들어야 우리가 계속한 일을 꾸준히 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저 오래 공부하는 것보다 도파민을 분비하며 조금이라도 재미를 느끼면서 공부하는 것이 더 오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성공을 위해서 즐거움을 뒤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즐거움을 앞세워 성공의 파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도파민 중독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경고가 사방에 있는 현대사회에 도파민이 필요한 부분도 있네요. 성공과 관련된 도파민은 직접 움직여서 실행해보는 순간이나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것을 융합하는 과정에서 나오곤 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특징을 잘 이용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성공의 파도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I'm a send a paper plane. I hope it flies your way. That it don't crush you. Heather Elias의 Paper Plane. Don't know how but feels like a dream. 'Cause I've been staying up late every night. 하지만 말로만 성공이고 내적 동기지 어떻게 파도를 다뤄야 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이제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성공은 단순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핸드폰 덜 보는 것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성공의 크고 작은 것은 없으니까요. 내적 동기를 만들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취감의 파도가 필요합니다. 목표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 목표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고 실패하면 마음은 상처만 입고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단계별로 성취감을 느끼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애정도 생기고 뇌도 성취감을 바탕으로 더 나아갈 수 있어요. 또 성공에는 주변 환경도 중요한데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고요? 물론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환경은 단순히 평온하고 조용한 환경이 아닙니다. 목표를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기보다는 문화생활이나 인간관계 형성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책이나 영화는 우리에게 영감과 도파민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아갈 동력을 얻기 좋습니다. 또 좋은 인간관계의 형성은 우리를 보다 더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죠?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건강한 방법으로 나아가면 돼요. Someone like you 이 세상 단 하나 서로를 길들여진 너와 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내일에서 기다릴게 내일 또 만나 말해주던 날 반짝임에 현혹된 네 손을 다 놓친 채 한참을 헤맨 뒤에 깨닫게 돼 오른 너의 한마디 나는 네 더비 or meant to be 늦어져도 돼 나는 여기 내일에서 기다릴 테니 There'll be no more sorrow I'll see you there tomorrow There'll be no more sorrow I'll see you there tomorrow There'll be no more sorrow I'll see you there tomorrow There'll be no more sorrow 마음 속 파도를 울리는 나의 마음에 딱 맞는 노래를 들어보는 시간 나의 마음을 울리는입니다. 노래는 우리 마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노래로 인해 마음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치유 과정에서 노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오늘의 노래는 데이식스 영케이의 Better Day입니다. 제목부터 희망적인 느낌이 가득하지 않나요? 어제와는 오늘이 다르길, 날이 거듭될수록 너도 더욱 밝아지길 라는 가사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위로하는 가사로도 볼 수 있는데요. 성공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나 불행이 함께한다고 생각해요. 아직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이라 마음속이 어두운 파도로 가득하더라도 하루하루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힘든 상황이라면 이 노래를 들으면서 힘내시길 바라봅니다. 너무 급하게 나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먼 미래의 행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오늘 내일의 행복을 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지금의 마음속도 챙겨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누구든지 원하겠지 무슨 말이 영케이의 Better Day 않겠지 약속해줘 함께해줘 꿈에 그리는 세상 만들어나가 네가 필요한 날 One bring another than another one 모이다 보면 They become the world For a better day 손에 손 잡아줘 웃으면 먼저 날 밀어줘 그러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For a better day 같이 걸어가줘 우리가 먼저 다가가줘 흐르고 있던 눈물들이 멈춰갈 거야 어제와는 오늘이 다르기 날이 거듭될수록 너도 더욱 밝아지기 모이다 보면 They become the world For a better day 손에 손 잡아줘 웃으면 먼저 날 밀어줘 그러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For a better day 같이 걸어가줘 우리가 먼저 다가가줘 흐르고 있던 눈물들이 멈춰갈 거야 모두가 너에게 오늘 파도 이야기도 재미있으셨을까요? 성공에 대한 마음속 파도를 다양하게 다뤄봤는데요. 성공은 그 자체도 어렵지만 성공을 위한 과정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하게 자신을 밀어붙이면 마음이든 몸이든 망가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행복을 위했던 성공이 어느 순간 다양한 고통의 파도를 가져옵니다. 지칠 대로 지쳐있으면 그런 파도에 맞서기가 힘들어요. 항상 마음속 건강을 중요시 여기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게 어떤 성공인지 상관없이요. 오늘 날씨도 칙칙한데 마음만큼이라도 밝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를 잘 기울여야만 들리는 나의 마음속 파도 소리. 파도 속 나의 모든 순간에 집중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 파도 속 나의 모든 순간에서 마음속 파도 소리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루에만 수도 없이 바뀌는 마음, 마치 밀려오는 파도 같지 않나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파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럼 이만 오늘은 마칠게요. 저는 마음속 목소리 김준형, 기록자 이준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 등대 김다인이었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세요. HUBS